나의 마음은 황무지. 차가운 바람만 불고 불안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였어요.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하면 알아서는 한 마리 나비야 나의 마음. 감아도 보이는 그대는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나 이미 나 이미 나 이미 나 아닐 그대는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나 이미 나 이미 나 은은히 밀려오는 호수의 물결과 그대 미소 춤추며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와 나의 마음 감아도 보이는 그대는 아무 말 안 해도 이미 나